audio program has been produced by Holland International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우입니다.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타샤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저는 가수입니다. 3. 저는 앙리입니다.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의사입니다. 4. 저는 리사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직업은 선생님입니다. 5. 안녕하세요. 민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회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듣기 2.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3. 저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 톰 씨예요. 톰 씨요? 톰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4.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예요. 마이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5.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저도 반가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듣기 3. 1. 오늘 퀴즈쇼의 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나와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에르입니다. 직업은 의사이고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네, 피에르 씨. 정말 반갑습니다. 2. 다음 분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수연 씨.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회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3.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분입니다.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톰 씨.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미국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중학교 선생입니다. 아, 네. 선생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발음. 1. 조성우입니다. 2. 반갑습니다. 3. 마이라고 합니다.